경의하는 폐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강서약수공장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강서약수공장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인 안정수 동지, 김용수 동지, 조영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남포시위원회 위원장 강양모 동지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예로부터 치료폭이 넓고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하여 사람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은 강서약수를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여 우리 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1973년 3월에 창립된 강서약수공장은 위대한 장부님과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 속에 생산량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현대적인 약수 생산 기지로 전면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부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어 오신 우리 인민들이 무병장수의 기쁨 속에 사회주의 마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늘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지난 4월 강서약수공장에 약수 운반용 자동차들을 비롯한 사랑의 선물들을 보내주시는 대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장 전경도와 약수 생산 공정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시고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현지지도 표식비를 보신 다음 흉령사적 교양실과 연역 소개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강서약수공장에는 몸소 터전도 잡아주시고 강서약수라는 제품의 이름까지 친히 달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온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근할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하늘같은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서약수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부님께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마음을 많이 쓰신 인민사랑의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부님의 인민사랑의 샘줄기가 영원토록 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종합조종실과 여러 생산작업반, 제품전시장, 원수장,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경영활동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종합조종실의 경영관리체계, 생산관리체계, 현장자동조종체계로 구성된 통합생산체계를 잘 구축해놓았다고 하시면서 약수가 나오는 원수장으로부터 출하 공정에 이르기까지 공장 전반 계통에 대한 실시간 감시 측정과 자동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리병 약수 생산 공정과 통약수 생산 공정, 수지병 약수 생산 공정들마다에서 제품들이 흐름선을 타고 줄지어 흘러나오는 것이 정말 볼만하다고 하시면서 주입 및 마개 밀봉기, 자동 세척 주입 타전기 등 설비들을 우리식으로 현대화한 결과 노동 생산 능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여러 단위의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탄산가스 분리공정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종전보다 탄산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약수의 질을 더욱 높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들에게 위생 안전성이 확고히 담보된 약수를 공급해주기 위해 위생통과실을 잘 꾸려놓고 작업장들마다의 요리 차단벽을 설치하여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를 훌륭히 실현했으며 현대적인 제품 검사기를 가지고 검사까지 깐깐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품 전 시장에 진열된 약수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공장에서 생산한 약수를 마시는 인민들 속에서 반응이 대단하다는데 누구나 좋아하고 수요가 높은 강서 약수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수터에서 몸소 약수 맛도 보아주시고 우리나라에 약수가 나오는 곳이 많지만 강서 약수 맛이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뜻하지 않게 약수 샘줄기가 끊어졌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력한 연구 집단을 보내주시어 본래보다 량도 더 많고 질도 더 좋은 새 약수 샘줄기를 찾아주신 사랑의 일화를 감회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강서 약수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세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산 좋고 물 맑은 우리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약수와 온천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잘 이용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서 강서 약수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약수 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그 질을 더 높일 때에 대한 문제,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일 때에 대한 문제, 늘어나는 생산량에 맞게 포장용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때에 대한 문제, 인민들이 마시는 약수를 다루는 것만큼 위생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늘 깊은 관심을 돌릴 때에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사람들의 몸에 좋은 이름난 강서 약수를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강서 약수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오시어 대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나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 령도자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